지금까지도 나는 네 곁에 너와 걷던 이 길을 널 기다린 기억을 단 하루도 나는 걸은 적이 없었어 너를 떠난 이후로 난 조용히 이곳에 나와 내 왼손을 잡는 너를 느끼곤 했어 두 눈을 감는 날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네가 안쓰러웠어 사랑했다는 못하고서 너를 떠나야 해서 미안한 맘에 울었어 잠시 나를 잊고서 더 행복해주면 돼 난 여기서 그런 너를 보면 행복해 가끔씩 내 곁에 널 느끼는 내 마음처럼 네 곁에 있는 나를 느껴주면 돼 두 눈을 감는 날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우는 너를 기억해 사랑했다는 너를 떠나서 내가 더 미안해 너 지금 이대로만 널 기다리다 또 만나게 돼도 우리 어색한 그런 시간들만 절대 만나지 않게 미안해서